아이고. 아, 지금 빨간색이 참 잘 어울립니다. 예? 예. 나이가 먹을수록 빨간색을 좋아한다더니. 빨간 티셔츠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예. 예. 자, 리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색하죠? 네, 아이디가 군인 뒷바라지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가 병장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잘 받아줬는데 다달이 나오는 요금 청구서를 보면 정말 눈물이 다 납니다. 거의 2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 번 눈치를 주었는데도 그때뿐 또다시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군에 있는 애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러한 사연을 군인 뒷바라지라는 아이디를 하신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전화하세요. 괜찮아요. 네. 뭐 저희가 또 뭐 나중에 또 돈 많이 벌어서 갚아주면 되고 수신자 부담 전화 뭐 괜찮습니다. 뭐 유승엽 선수도 저한테 수신자 부담 오는데요. 뭐 네. 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수신자 부담 전화 오면 그 딱 들리거든요. 본 전화는 뭐 수신자 부담으로 걸려온 전화입니다. 목소리를 듣고 뭐 받으시겠으면 그 목소리를 잠깐 들려줘요. 네. 그래서 뭐 딱 바뀌면 네. 그분은 길게 아니에요. 짧게요. 형 네. 약간 애처로운 목소리예요. 그러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유, 잘해야 되는데. 예. 네. 그 리플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네. 도현재동짱이라는 네. 분입니다. 편지를 써서 전화 청구서와 동봉하십시오. 편지에는 너도 알아야 할 듯해서 보낸다. 나 통신사 추적 피해 잠시 잠수탄다. 제대하면 보자. 라며 간단하지만 황급히 보낸 듯한 느낌의 편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남친 제대 후에 사랑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재밌네요. 예, 네, 재밌어요. 다음은 술병 덩크라는 분이. 아, 술병 덩크. 제 사촌 동생이 꽤 쪼잔한 놈인데 그 녀석 집에 친구가 와서 화장실에 가려면 물이 아깝다는 이유로 친구네 집에 가서 해결하고 오라는 녀석입니다. 어느 날 그 녀석이 학교에서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숙모한테 전화하는데 줄넘기 하고 딱 끊더래요. 숙모한테 전화하는데 줄넘기 하고 딱 끊는 거죠. 오, 그러니까 컬렉트콜이 3초 안에 하면 공짜거든요. 독한 녀석. 저희 숙모도 처음엔 그 3초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적응해서 3초 안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된다십니다. 고민녀님도 만약 전화가 오시면 3초 안에 끊으세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신자 부담으로 하면 뭐 이승엽 씨 같은 경우 전화해서 형 그런데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그 사이에 그 빨리 얘기를 하라 이거죠. 그렇죠. 이제 형 그 목소리를 확인하고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하거든요. 예. 아, 이 사람 아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때 얘기하라. 예, 이승엽 씨가 전화하면 형 잘 지냈어요. 그래. 3초 만에. 그래서 자기가 어 이거 뭐지? 그래서 전화해서 딱 다시 또 받으면 형 아까는 왜 그랬어요? 몰라. 뭐 자기도 지칠 날이었겠죠. 그러다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런 방법을 써라. 요거 괜찮네요. 이승현 많이 힘들겠다 일본에서. 다음은 천국의 계란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남자친구분께 편지를 쓰세요. CF의 그 한채영 씨 버전으로 예. 편지를 쓰세요. 자기야. 우리 이번 달에 20만원치 사랑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한채영 씨 팬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네,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자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밑에 리플을 달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요것도 덧붙여보세요. 오빠, 우리 저번 달에 20만원치 사랑했다? 좋지. 그래서 아빠한테 좀 맞았어. 상당히 밝은 목소리로 하네요. 계속 있어. 계속 이어져요. 상당히 밝은 목소리로. 난 괜찮아. 멍쯤이야. 금방 없어질 테지. 다음 달에는 우리 얼마 지나 사랑할까? 내가 좀 맞으면 되는데 뭐. 아무 걱정하지 마. 자. 자, 뭐 그렇게 합시다. 뭐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봅시다. 우리 저 올려주신 분 아이디가 군인 뒷바라지 님이시죠? 네. 말 그대로 그 뒷바라지입니다. 아, 뒤에서 바라면서 지켜보고 또 이렇게 뭔가 사랑을 보태준다는 거죠. 터무니가 그 어원을 보니까 그겁니다. 틀을 세워놓은 무늬.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행위를 보고 터무니없는 행위라 그럽니다. 없어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군대에서 나누고 있는 사랑이 터무니를 닦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남자친구 제대하면 그 예쁜 터무니 위에 집을 싹 쌓아올리시면 네. 20만원쯤은 금방 잊혀질 걸로 생각합니다. 네. 네. 멋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